북녘당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리고 중국에서 북한을 탈출해 떠돌고 계시는 우리 북한 동포 여러분들과 러시아에서 고통받고 있는 러시아 노동자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복음의 메아리 강한빛 인사드립니다. LPGA 6년 차인 신지은 선수, 무려 135번째 경기 만에 그녀는 생애 첫 우승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력이 없어서 요행으로 우승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우승 문턱에서 수차례 좌절했다고 합니다. 사실 우승도 해본 팀이 잘하고, 또 우리가 징크스라고 하죠. 일종의 미신이긴 하지만 만년 2위에 머무르는 선수도 참 많은데, 무려 135번째 경기 만에 우승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인내를 통해서 자신을 극복한 멋진 사례가 아닌가 싶어요. 97세를 맞은 한 노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그저 인내 하나 배우러 오는 것이다. 성경도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리고 135번째의 도전 끝에 거머쥔 우승처럼, 인고의 시간 끝에 그 열매가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라 믿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구유에 잠든 아기 예수님. 이제 12월이 되면은 또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탄생일을 기념하는 날이죠.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죠, 한자로는. 많은 분들이 또 축하를 해주실 계절인데, 작년부터인가 불경기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를 환영하고 또 기뻐하는 이런 분위기가 예전 같지가 않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경기면 어떻고, 또 물론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축하받아야 되고 영광받으셔야 될 분의 생일 잔치가 이러한 외부 상황들 때문에 가려져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일을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으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영광으로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시는 분의 생신을 축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픈 중에도 곤고한 중에도 힘든 중에도 이날만큼은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기뻐해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 합창에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구유에 잠든 아기 예수님 절기 찬양이죠. 함께 하셨고요.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신 이 방송은 남북통일이 복음으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와 여러분 함께하고 계세요.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건강상식 알아보고 또 우리 영혼의 건강에 대해서도 점검해보는 시간이죠. 일어나 걸어라 탈북민 한의사이신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탈북 선교를 열심히 탈북민 목회 선교를 심하고 계시는 한꿈교회 이명성 목사님과 함께하는 시간 같고요. 이어서 영광나사렛 선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느끼시는 사연, 응원 메시지 받고 있습니다. 뭐 극동방송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으로 사연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 56 극동방송 편성국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주님께 우리의 신앙 고백하시면서 오늘 방송 문을 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선에 여러분들도 방송으로 들어서 아시겠지만 지금 북한에 많은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또 탈북하는 과정에서 또 방송으로 들은 그 어려움을 당한 그 성도들이 특별히 자유로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한 게 마련됐으면 좋겠고 우리 믿는 분들이 같은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형제 자매로 품고 기도하면서 물질이든 기도든 뭐 구제든 뭐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버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는 그 어디나 하늘나라 복음의 메아리 매주 화요일 이 시간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고 또한 영혼의 건강도 함께 챙기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걸어라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북에서 오신 우리 한의학 원장님이신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한꿈교회 담임 목회하고 계시는 임용석 목사님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뭐 지금 이제 절기상으로는 이제 입동입니다. 입동이었어요. 어제가 11월 7일은 입동이었고 저희 또 이제 방송 뭐 가을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쌀쌀하죠. 새벽 뭐 저희 지난 시간에도 이제 뭐 환절기 일교차 네. 이야기도 드렸습니다만. 네. 쌀쌀하면서 또 이제 식욕도 많이 당기는 가을철인데 그렇다고 또 뭐 아무렇게나 먹어서는 안 되겠죠. 좋은 거 그럼요. 좋은 거 드셔야 되는데 참 뭐 음식이 사실 대한민국처럼 풍족하면 북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좀 이렇게 고개 들 그건 좀 없어요. 음식물 쓰레기가 1년에 뭐 처리 비용만 몇 천억이라고 하니까 북에 계신 동포분들한테는 정말 뭐 고개를 들 수가 없을 지경이긴 한데 식사에 그만큼 많이 신경을 또 쓰고 계신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시기에 북에서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가을철의 음식 요법, 식사 요법 어떤 것들이 있을지 저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원장님,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해도 이게 건강을 좀 생각하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해야겠죠? 아, 네, 당연하죠. 우리가 보통 가을철 하게 되면 뭐 일반적으로 전고마비 계절이다. 그렇죠. 많이 먹고 국에서도 잘 쓰시는 거예요. 예, 거니까. 많이 먹고 네네. 살찐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만큼 가을철에는 식욕도 당기고 그러다 보니까 무엇이라도 굉장히 많이 먹고 싶잖아요. 특히 무더운 여름에는 땀에 지쳐서 더위에 지쳐서 못 먹지만 날씨가 좀 서늘해지면 사실 밥맛도 좋아지고 별치 않은 음식도 굉장히 맛있게 느껴져서 맛이 많이 먹게 되거든요. 그만큼 식욕도 왕성해지고요. 그렇지만 어떤 음식이라도 너무 많이 먹거나 또 여러 가지 그 영양소들을 균형에 맞춰서 먹지 않는다면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몸은 사계절 자연의 변화에 맞춰서 이렇게 또 적응하고 변화하고 이렇게 해가기 때문에 가을철에는 또 가을철에 맞는 그런 음식 위주로 조리해서 먹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네. 헤드셋이 떨어져서 조금 당황하셨는데 네. 전혀 문제 없으십니다. 아, 몸도 자연을 따라간다. 생각해보면 또 사람의 몸도 아무래도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게 다 흘러가는 대로 적응이 되게 마련이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사실 가을에는 참 사계절 중에 그래도 가장 풍성한 계절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또 식욕도 당기고 네. 뭐 신체적으로도 좀 또 풍성해질 수가 있겠는데 그럴 때일수록 또 이 건강 해치지 않도록 좀 조심해야 되는 네.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뭐 음식 하게 되면 몸에서 음식과 관계되는 장기는 위장과 비장이 있습니다. 비장이라고 하면은 비위 우리가 보통 비위라는 말 많이 그렇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학적 영어로는 위장, 비장, 간장, 심장, 폐장 뭐 이런 식으로 부르거든요. 그래서 비위가 그 소화와 연관되고 음식과 연관된다는 거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조금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위라는 거는 음식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이렇게 주머니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비라는 거는 그렇게 위를 통하여 들어온 음식물을 분해시켜서 좋은 영양물질을 흡수하고 나쁜 영양물질은 그 장이나 땀을 통해서 이렇게 배설시키는 이러한 역할을 하거든요. 이러한 기능은 이렇게 생체의 그 정상적인 생리적인 리듬에 이렇게 맞춰서 규칙적으로 작용을 해요. 근데 아무리 가을이라 해도 우리가 사실 먹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먹게 된다면 이런 신체의 기본 생리 기능에 아무래도 과부하가 걸리게 되고 그러면 비위의 흡수와 배설 이런 부분에 장애가 오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몸이 더 나른해지고 이것은 정상적인 그 생리 활동에 또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오장육부의 활동량을 늘려주거나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그렇게 드셔야 좀 더 건강한 신체를 유지할 수가 있죠. 음식을 이렇게 사계절 뭐 다 아무것이나 잘 먹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계절마다 좀 더 적합한 음식도 분명히 존재를 하겠죠. 이 가을철에는 좀 현실적으로 북에 계시는 분들도 구하기 좀 쉬운 네. 식재료들 중에서 가을철에 좀 더 적합한 음식 어떤 것을 추천을 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저는 뭐 가을철에 수확하는 여러 가지 곡식 중에서 특별히 더 추천해 드리고 싶다 하게 되면 저는 첫 번째로 감자를 감자군요. 예. 네.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사실은 감자를 굉장히 여름에 주로 많이 캐잖아요. 그렇군요. 한국은 그렇더라고요. 날씨 잘 몰랐어요. 예. 네. 더우니까 좀 그런데 7, 8월이 많이 8월 달 그때 많이 캐는 것 같고 북한은 좀 추운 지방이라 그보다 감자를 캐는 절기가 조금 늦어요. 특히 양강도나 함경북도 연사군 같은 데서는 10월 달 이때. 네. 이때 감기를 캐는 적기예요. 그러다 보니 감자를 캐는 적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감자가 가을 음식처럼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감자에는 잎살과 같이 이렇게 그 원래 우리는 남새이긴 하지만 북한에서 감자는 식량이에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래서, 저희는 뭐 반찬 정도로 먹는데. 네. 북한은 식량으로 이용이 되거든요. 아무튼 그런 감자 속에는 그 비타민C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끓여도 잘 파괴가 되지 않아요. 우리가 가을철 하게 되면 보통 아 피부가 마른다, 피부가 건조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피부에 좋은 비타민은 바로 비타민C거든요.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북한 사람들 일반적으로 영양 상태가 많이 좋지 않기 때문에 빈혈과 관련해서도 비타민C가 좀 도움을 줄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감자 속에는 칼륨이 많아요. 이러한 칼륨은 혈압을 낮추는 작용도 하고 심장 활동을 비롯해서 우리 몸이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라든가 그 균형을 조절하는 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장수식품이 첫 번째가 감자였거든요. 유럽 어떤 나라에 가봐도 감자가 다 나와요, 식탁에. 그렇죠. 감자는 아무래도 네. 친숙하죠. 메시드 네. 포테이토나 뭐 다양한 요리로. 네. 그만큼 감자는 장수식품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우리 목사님은 뭐 감자 좀 개인적으로 뭐 좋아하십니까? 아, 제 별명이 감자입니다. 감자바오 뭐 이런. 저 생긴 것이 바로 감자같이 생겼다고 아이들. 아, 그 뭐 아유, 아닌데요. 칭찬이시겠죠. 아유, 감자같이 귀한 음식 닮으셨다고 어디든 내놔도 빠지지 않는 좋은 식품인데 굉장히 사실 대한민국에서도 뭐 편하게 접할 수 있는 뭐 반찬 뭐 혹은 뭐 주식으로 사실 먹지는 않습니다. 저희 네. 같은 경우 뭐 밥이 아주 풍성하게 많기 때문에 근데 뭐 자주 먹죠. 반찬이나 뭐 패스트푸드로도 사실 이렇게 좀 패스트푸드로 뭐 튀겨서 먹는 감자 같은 경우에는 뭐 네. 썩 좋다고 볼 수는 없겠죠. 네. 네. 패스트푸드란 말은 사실 북한에서는 안 쓰는 단어라 속성 이 사람들이 음식 정도로 하면 이해를 하실까요? 예, 속도전 가루처럼 그냥 즉시 속도전 떡처럼 즉시에 만들어서 즉시에 먹는 네. 예, 이런 음식을 패스트푸드라고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가을에 아무래도 음식을 많이 먹게 되니까 음식을 많이 먹으면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비만. 비만. 예, 그 비만이 단순히 그냥 살 찐다의 개념을 넘어서 당뇨나 고혈압이나 이런 성인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식 먹는데 조절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감자가 가지고 있는 아까처럼 혈압을 내리는 작용이라든가 네. 호르몬 분비를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작용들은 아무래도 가을철 과식으로 인한 우리 몸이 불균형이나 위험에 노출된 이러한 상태를 극히 최소화시킬 수 있는 식품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감자를 추천하게 되고요. 우리가 당뇨나 고혈압 같은 이런 성인병은 아무래도 식사량 이런 것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는 없는 질환이거든요. 그렇죠. 예. 특히 고혈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소금, 염분에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근데 감자 속에 있는 이 칼륨이 소금이 주성분인 나트륨과 이렇게 중화반응을 일으켜서 나트륨의 작용을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혈압 환자한테도 감자는 꽤 추천할 만한 식품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북에 계시는 분들한테는 아직은 생소하죠. 이 고혈압이나 당뇨에 걸릴 만한 어떤 환경 자체가 식량 자체가 부족한데 이게 워낙 선진국형 질환이라고 하죠. 네, 보통 우리가 네. 이 당뇨나 음식이 정말 넘쳐나는 사회에서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보건 관련한 통계 쪽에서 북에서 오신 분들이 또 한국 사회에 정착하시면서 아무래도 음식이 이제 풍족하다 보니까 뭐 한 달 만에 뭐 8kg 쪘다 막 이런 분들도 제가 뵌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 당뇨 오기가 쉽다. 그렇죠. 그래서 일반 국민보다 이 북에서 오신 우리 북한 이탈 주민들이 당뇨 환자 비율이 배로 높다라는 통계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동안 여러 가지 음식들이 조금 잘 적응하면서 왔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몸이 여러 가지 음식을 받아들였다 빼냈다 하는데 굉장히 적응이 돼 있어요. 생체적인 리듬 자체가.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음식을 많이 못 먹었잖아요. 양껏 먹어보지도 못했고 여러 가지 음식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극히 없었기 때문에 한국에 와서 여러 가지 음식을 접할 때 내 몸이 반응하는 그 기능들이 굉장히 늦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들이닥친 여러 가지 영양소들을 제대로 몸이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그로 인한 부작용들이 당연히 생길 것 같아요. 네. 전도 관련해서도 우리가 제가 뭐 이건 여담이지만 목사님 한번 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음식을 이렇게 안 먹던 걸 갑자기 또 먹으면은 네. 우리 뭐 소화기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소화 효소를 뭐 분비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분명히 적응을 잘 못해서 탈이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고 보는데 네, 맞습니다. 전도 같은 경우에도 너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욕이 앞서서 네, 네. 이걸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한테 막 너무 과격하게 좀 전달을 하는 것도 적절한 방법은 아닐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모르신 분들이 이제 막 숨을 거둘 때는 그렇죠. 예수님 천당 불신 지옥이라고 말씀해야 되겠지만 정말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생활하시는 분들에게는 복음을 잘 이렇게 설명하고 설득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경우에 따라 환경에 따라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방식도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식생활 부분이랑 정확하게 도식적으로 이렇게 맞는 부분은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네, 보니까 네. 정말 급하신 분한테는 담대하게 전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갑자기 뭐 확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에 공감을 하는 것이 네네. 저는 아들이 꽤 오랫동안 헤어져 있다가 한국에 왔잖아요. 그러셨군요. 저는 16년 만에 만났거든요. 아드님을요? 예, 예. 성인이 돼서 이렇게 네. 만났는데 저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아들은 신앙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한테 어떻게 신앙을 넣어줘야 될까? 그런데 많은 세터민들이 한국에 와서 다 겪는 것이겠지만 지금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갑자기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게 되면 전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받아들이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아들한테 갑자기 얘기를 못하고 그냥 찬송가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요. 네.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찬송가를 들어봐, 불러봐.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건 조금 부담되면 앞에 찬송가 부르는 시간만 참가하고 그냥 와. 이렇게 처음에 접근을 했어요. 찬송가를 딱 듣더니 너무너무 마음에 찬송가 정말 하나하나 그 음향도 그렇고 가사 하나하나가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딱 듣고 오더니 교회를 간다는 거예요. 네. 야,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너무 급하게 해도 안 되고 다 절차가 있는 모양이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죠. 음식도 당연히 마찬가지죠. 그렇습니다. 예, 막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만 조금 템포를 조절하는 것도 예, 건강을 유지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감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또 신앙에 대한 부분까지 이야기가 또 많이 전개가 됐는데요. 네. 다시 감자 얘기로 돌아와서 참 좋은 식품이네요. 북에 네. 계신 분들도 접하기가 쉬우시기 때문에 네. 저희도 뭐 많이 잘 뭐 삶아서 많이 드시면 배부르게 드셔보신 좀 어려우셨죠? 예, 저희 때는 그랬습니다만 지금은 조금 상황이 예전보다는 조금 달라졌고 예, 뭐 어느 정도 조금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리고 조금만 노력하게 되면 감자 같은 경우에는 좀 예, 많이 그 접할 수 있는 식품이에요. 네. 참 흔하서 하찮게 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좋은 작용들을 우리 몸에서 하고 있는 이 감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됐는데 또 다른 뭐 유효 작용들이 또 이렇게 좀 임상적으로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장수식품이니까 그에 걸맞게 감자 속에 있는 팩틴이라는 물질이 있거든요. 팩틴이요. 예, 이것은 네. 장 그 활동을 굉장히 활발하게 해요. 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고 좋은 거라 해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쁜 거는 흡수하고 좋은 거는 흡수하고 나쁜 거는 장을 통해서 배설해야 되는데 장 기능이 안 좋으면 사람이 이게 몸이 막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팩틴이라는 물질이 있어서 이 물질이 장 연동 운동을 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탈이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을 방지를 하게 되고 예 그래서 뭐 음식에서는 좀 최고의 음식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감자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조리법도 다양하겠지만 뭐 삶아 먹어도 뭐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외에도 생감자의 여러 가지 또 효능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전에 우리가 저희 지지난 시간에 뭐 화상 이야기 할 때도 네. 그 외에도 또 생감자의 어떤 효능들을 네 우리가 보통 그 뭐 한국에서 현대인들도 그렇고 북한 사람들도 그렇고 북한 사람들한테 이게 중요한 건 뭐냐면 음식이 있을 때 먹고 없을 때 못 먹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규칙하거든요. 아하. 그로 인해서 위장이 병들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위가 굉장히 많이 쓰릴 때는 이 그 감자를 즙을 내서 그걸 속이 쓰릴 때 예, 속이 많이 쓰릴 때 한 숟가락씩 공복에 먹으면 그 쓰림도 많이 해소가 될 뿐 아니라 염증도 많이 낫게 하는 작용이 있고요. 생감자요? 예, 생감자 즙을. 네. 그다음에 그걸 뭐 얼굴에 팩처럼 이렇게 가재천에다 해서 얼굴에 붙여도 상처 같은 게 굉장히 빨리 낫거든요. 예, 그런 작용이 있어요. 네, 그렇군요. 감자 먹을 때 이 싹난 거는 항상 이 잘라서 버려야 된다 정도는 네. 이제 학교 다닐 때도 배웠던 것 같아요. 네. 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독이 있어요. 감자에 있는 그 독을 잘못 드시게 되면 생명까지 위험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싹이 있는 부분은 잘라내고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뭐 이 정도 외에는 특별히 조리할 때 뭐 까다로운 부분은 없는 없습니다. 식품입니다. 네. 정말 뭐 좋은 식품입니다. 구하기도 쉽고 또 이 구황작물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이런 네, 춘궁기 때나 정말 뭐 정말로 식량이 부족할 때 어쩌면은 참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인류를 구원했다 감자가 예전부터 예전부터 그런 뭐 역사학자들은 그렇죠. 네. 그런 이야기를 또 할 정도로 이게 원래는 저기 원산지가 남미 쪽이잖아요. 네. 그게 이제 뭐 몇백 년 만에 전 세계로 퍼져서 세계인이 사랑하는 음식이 됐는데. 복음이랑도 좀 비슷하네요. 네. 전 세계로 퍼져서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네. 복음처럼 감자가 또 이렇게 육의 양식으로서 북에서도 크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목사님 또 이제 우리 영의 양식으로 또 북에 계신 분들 살려야 될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제철 음식 이야기를 하시다가 네. 우리 원장님께서 감자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제철 음식 좋고 또 우리 식탁에는 그 지역에서 난 음식 먹는 게 가장 좋다. 이건 뭐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지만 네. 아 제철 음식 하니까는 또 이제 계절이나 어떤 네. 시기나 때에 대해서 생각을 네.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성경이 인생에도 다 때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떤 말씀들이 있을까요?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의 말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때가 참에. 때가 참에. 네. 때가 되었다는 그렇죠. 말씀이군요. 이 때란 네. 것이 바로 어떤 때냐면 모든 시대에 결국은 그리스도로 그의 구원의 사업의 목표로 흐르고 있다고 말씀이 있고요. 또 이 때가란 것이 이제 그때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 당시 네. 이 책이 갈라디아서가 쓰일 당시에 그렇죠.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랬을 때 그 복음이 가장 많이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때 이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장 로마 시대 때 핍박을 받는 시대라 마음이 준비되어 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무조건이게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순종하면 나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 때를 알기 위해서는 또 부단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하겠죠, 목사님. 네, 맞습니다. 네, 네. 이 계절 음식 우리가 쉽게 찾아 먹을 수 있지만 네. 또 때라고 지금 또 말씀하신 이런 또 뭐 인생의 계절 뭐 이런 네. 얘기 또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북에서도 이런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뭐 인생의 계절 뭐 이렇게 황혼기 뭐 가을 아 다시는군요. 네. 그래도 너무 제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 여쭤봤을 때 그런 개념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네, 제가 맞아요. 뭐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다 이제 알아들으실 거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이럴 때 이런 말씀에 의지해라라는 식의 뭐 즉각적인 해답을 주기는 어렵지만 제철 음식을 우리가 이렇게 제철에 먹는 것처럼 아 이럴 때는 이런 말씀 이게 좀 뭐 굉장히 광범위한 어떤 해답이 있을 것 같지만은 네. 이럴 때는 이런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통해서 삶에 적용을 하는 어떤 처방도 가능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도 대표적인 말씀이 있는데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 읽어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네.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세월을 아끼란 말은 바로 기회를 사서 내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셨던 이 기회는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참 좋은 게 아무리 감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씨를 뿌릴 때가 있거든요. 그 때를 놓쳐버리면 감자를 얻을 수 없는 것처럼 역시 우리 인생에도 때가 있다는 거죠. 그 때를 세월을 꼭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귀한 통찰을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감자 이야기 마지막으로 이제 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식으로 먹기가 정말 부족함이 없는 이 음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감자인데 우리 영혼의 감자를 한번 좀 만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늘 묵상하고 마음판에 말씀 새기라라는 이런 또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쉬운 구절이 만약에 정말 우리가 감자처럼 늘 영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쉬운 말씀 구절이 하나 있다면 좀 추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냥 하나 외워가시죠. 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네. 먼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일을 구하면 우리 모든 것을 보너스로 더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아마도 그 북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그의 나라가 뭘까, 네. 그의 의의가 뭘까 이런 네. 생각을 잠깐 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제가 네. 북한에서 온 사람으로서 만약에 그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하느님 나라. 맞습니다. 하느님 예. 나라. 예, 그렇게만 생각을 하셔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평안과 희망이 있을 거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습니다. 천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사실 뭐 우리 탈북민 3만 명 시대라고 하지만 이 말 자체는 굉장히 어폐가 있는 게 한국에 들어오신 분이 3만 명이고 네. 탈북을 하신 분은 사실 지금 뭐 추정이 정확하진 않지만 중국이나 러시아까지 합쳤을 때 네, 네, 네. 거의 뭐 30만 명에 육박한다는 네, 이야기가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네. 이분들이 다 방송을 듣고 계신 어떤 가처권역에 계시는 저희 또 하나님의 또 잃어버린 양과 같은 자녀분들이시고요. 네, 네. 북에서 방송 들으시는 우리 성도분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중국에서 또 러시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우리 대한민국의 또 쌍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의 동포 북한 주민 여러분들 우리 생명의 양식 복음 꼭 받아들이시고 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일어나 걸어라 저희 또 탈북민 한의사십니다. 저희 전문가이신 김지은 원장님 그리고 한꿈교회 담임 목회자이신 임용석 목사님과 귀한 시간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한국 오픈도어 선교회와 함께합니다. 너 예수께 줘요. 손영진의 음성으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송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 듣고 계신 이 방송은 중파 1188kHz, 1566kHz로 하나님의 말씀과 찬송을 전하고 있는 방송,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얻는 시간입니다. 영광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교회는 행복한가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성경 본문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는 신앙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세상에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영향을 주기보다는 영향을 받는 처지가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매력에 매혹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입니다. 교회 매력은 무엇일까요? 교회 매력은 행복입니다. 교회는 저주 아래에 있는 죄인들에게 행복을 주는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행복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여덟 가지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것을 많이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넷째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만족, 배부름을 얻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일곱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덟째는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입니다. 미래의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행복한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런 행복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것으로 불행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 행복의 기준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으로 둔갑한 것입니다. 교회는 하늘의 복을 이면하고 세상의 출세와 번영을 진정한 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와 다를 게 없네. 믿는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영생의 복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늘의 복을 받는 것은 전적으로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은혜 받을 마음만 가지게 된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과연 은혜를 받을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째, 심령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겸손한 마음입니다. 둘째,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상한 심령입니다. 셋째, 온유한 마음입니다. 용납하는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넷째는 의에 주리고 목마른 마음입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다섯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여섯째는 청결한 마음입니다. 깨끗한 마음입니다. 순수한 마음입니다. 일곱째는 화평을 추구하는 마음입니다. 여덟째는 의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려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들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바로 거룩한 마음, 성결된 마음입니다. 웨슬리는 성결은 곧 행복이다라는 등식을 좋아했습니다. 교회는 거룩함, 성결을 잃을 때 행복을 잃어버립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절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게 믿는 성도는 행복보다는 거룩함을 더 사모해야 합니다. 사실 성도란 이름 자체가 거룩한 무리란 뜻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오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믿는 자들이 거룩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에 세상에 강력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성결의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마음이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애통하고 의에 대한 갈급한 마음을 노력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청결은 우리의 심씀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결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주님의 보혈의 씻음과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고 마음과 생활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은혜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성결교리는 강조하지만 성결의 마음과 삶은 무시합니다. 우리는 성결의 마음과 생활의 능력을 갖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위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메도디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아메리카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들이 단지 능력 없는 종교의 형식만을 가진 일종의 죽은 종파로 존재하게 될까 두려워한다. 만약에 그들이 처음 출발할 때 가졌던 가르침과 성령과 신앙 훈련을 모두 견고하게 붙잡지 않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 우리는 웨슬리의 예언의 성취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길은 믿는 자의 마음과 행동에서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교회를 하찮게 본다 해도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지금까지 분당 영광 나사렛 성결교회 이영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시대의 영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고 안주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시지요. 신앙의 리더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그리고 바로 우리 자신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 불고 있는 변화의 바람들, 그리고 국민들의 바람들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남과 북이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통일에 나아가기 위한 성장통의 시간인 줄로 믿고 오히려 이 시간을 우리 스스로가 돌아보고 반성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11월 8일 화요일에 보내드린 복음의 메아리였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강한빛이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 Thank you.